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여덟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세상에 왜 악이 있는지 묻는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눈을 들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포수가 와서 빵 쏜대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엄마, 한 번 더. 또? 토끼가 자면 안 되는데. 어? 어? 토끼가 자니까 한 번 더. 토끼가 잤어? 그럼 깨울까? 어떻게? 보수가 빵 쏜대요. 안들아. 자, 여기 네 번째 마디부터. 옳지. 선생님 다시 올 때까지 치기다.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다혜 어머니 맞으세요? 네, 우리 딸인데. 같이 좀 가시죠. 무슨, 우리 다혜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저 일단 같이 가시죠. 김경희, 차 문 좀 열어드려. 예. 뭐예요? 아저씨,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다혜한테 무슨 일 있어요? 다혜 엄마, 뭐야? 왜 경찰들이 이렇게... 아줌마, 다혜, 무슨 일이 있나 봐. 어떡해. 일단 가시죠. 다혜야, 주여, 어떡해. 주여... 뭔 일이래 이게? 이 신발 맞죠? 네. 남편분 연락하셨어요? 없어요. 다혜 아빠. 아니, 어디 가셨어요? 죽었어요, 작년에. 아, 예. 여기서 학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우리 다혜 어딨어요? 네? 다혜야! 아주머니. 다혜야!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다혜 보여줘요. 어딨어요? 다혜야! 엄마 여기 있어! 정다혜! 우리 다혜 불러줘요, 아저씨! 아이가 오늘 오후에 강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증거 수집 중입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저씨, 아니죠. 네, 진정하시고요. 예, 심정은 알겠는데.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거짓말 하지 마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어디냐고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좀 앉으세요, 예? 어떡해, 아저씨, 어떡해. 아주머니.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우리한테 누가 그랬어? 아주머니. 13시경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주변 야산에서 용의자 것으로 보이는 점퍼와 아이를 묶은 끈으로 보이는 물건도 찾았고요. 어깨와 등에 손자국과 외상, 목 앞쪽에 상흔으로 봐서 목을 조른 후에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왜 우리 다혜한테 왜?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어떻게 좀 해봐요,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이 악하고 불행한 것이 이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네, 그래요. 당신 말씀대로 세상은 악합니다. 가정파괴, 살인, 유괴, 이유도 없이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테러, 그리고 전쟁.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악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위가 실제 하나요? 물리학 법칙들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 열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은 실제 하나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지만 어둠은 볼 수 없습니다. 악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을 만들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당신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계시다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보다 더 깊이 당신을 헤아리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돌이킬 때 당신의 모든 질문을 그분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